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은 하이텔의 정선교 씨가 실제로 겪었다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린아이 셋이 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하니? 아이 1. 속꿉장난. 난 엄마야. 너는 뭐니? 아이 2. 난 딸이야. 그럼 너는? 아이 3. 난 아가야. 아빠는 그럼 누구 하니? 아이 1, 2, 3. 아빠는 없어. 죽었어. 깔깔깔. 언제부턴지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일만 하는 사람, 없는 존재,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분발하십시오. 서울 영등포구 신길일동의 황재준 씨, 잘 들으셨습니까?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주연한 영화 옌틀 중에서 파파 캔 유 히어 미,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노래였습니다. 남장을 하고 나왔었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자는 공부를 못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서 남장을 하는 그런 얘기를 다루었는데요. 참 이 부권이 부재했다 이런 얘기들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데, 모든 사회가 조화롭기 위해서는 그 가족 내에서의 그 성의 비율, 또 가족 내에서의 그 조화도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이 가정이 바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인데요. 가정 내에서부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하이텔의 염정수 씨, 한진우 씨, 이희석 씨, 이준아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참, 하이텔 이 곡 띄워드리기 전에요. 너무 하이텔 신청곡만 많이 띄워드리니까 엽서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주소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엽서나 편지는 1위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 염정수 씨, 한진우 씨, 이희석 씨, 이진아 씨 기다리고 계시죠? 라스트 모이칸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 수입을 올리고 있는 화제작이죠. 국내에서는 어제 개봉되는데요. 해리슨 포드 주연의 도망자 중에서 테마 들으셨습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 리차드 킴블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 있던 한 사나이가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킴블은 아내가 죽어있는 걸 발견하죠. 킴블을 더 경악해 하는 것은 아내의 살인범으로 바로 자신이 지목당한 겁니다. 결국 1급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사형을 언도받는 킴블. 하지만 교도소로 향하는 죄수 호송 차량이 열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탈출의 기회를 잡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킴블과 그를 잡으려는 FBI 수사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죠. 나의 줌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진 방송국이지만 TBC에서 오래전에 방영한 데이빗 잔슨 주연의 도망자 시리즈,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90년대식 도망자는 TV 시리즈 도망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장감과 첨단 액션이 넘칩니다.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은 원래 액션 연출이 뛰어나기로 소문나 있는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극적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열차와 버스를 진짜로 충돌시키기도 하고요. 또 해리슨 포드에게는 대역을 주지 않고 직접 액션 연기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최근에 다소 부진했던 해리슨 포드는 다시금 명실상부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죠. 이 영화를 찍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해리슨 포드는 다음 작으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타이콥의 전기 영화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Everly Brothers의 All I Have to Do is Dream. 자, 이 곡은 영화 스틸링 홈에서 아주 적절하게 사용돼서 우리 귀에 아주 익은 곡이죠. 그런데 이번에 개봉될 영화 Red Hot에서도 마치 주제가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Red Hot은 올 추석에 개봉될 예정인데요. 구소련을 배경으로 한 Rock'n'Roll Love Story입니다. 1959년의 소련. 주인공 알렉시는 보수적인 음악학교에서 클래식을 전공하고 있는 음악학도입니다. 그는 동급생인 KGB 장관의 딸 발렌티나를 내심 좋아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알렉시는 삼촌이 외국에서 몰래 가져온 락앤롤 레코드를 듣고서는 이 경쾌한 락앤롤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발렌티나의 집에서 이 레코드를 발견한 KGB는 그 출처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하고 알렉시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친구들과 함께 락밴드를 결성하죠. 결국 KGB의 끈질긴 추적 때문에 알렉시의 삼촌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감시의 눈길은 서서히 알렉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목을 조여오는 탄압 속에서도 락앤롤에 대한 알렉시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졸업 연주회 날 알렉시는 연주 회장을 뛰쳐나가서 락 콘서트를 열기로 한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의 피아노 연주를 시작으로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마침내 신나고 경쾌한 음악이 콘서트장에 울려 퍼집니다. 자, 폴 하기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젊음의 자유와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주제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락앤롤곡, 클래식 음악, 이런 좋은 음악들이 영화를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엘비스 프레슬리, 제리 리 루이스 등 전설적인 락앤롤 가수들의 노래, 또 쇼팽의 피아노곡 같은 아주 좋은 클래식곡들이 영화 속에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하죠. 자, 그럼 삽입된 곡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 삽입된 50년대의 전설적인 락앤롤 곡, 소니 제임스의 Young Love,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 They say for every boy and girl there's just one love in this whole world, and I know I've found mine. The heavenly touch of your embrace tells me no one could take your place ever in my heart. Young love, you're my love, first love, love. Filled with true devotion. Young love, you're my love, our love, you're my love, we share with deep emotion. Just one kiss from your sweet lips will tell me that your love is real, and I can feel that it's true. We will vow to one another there will never be another love for you or for me. Young love, you're my love, first love, you're my love, filled with true devotion. Young love, you're my love, our love, you're my love, we share with deep emotion. Bless my soul, but what's wrong with me? I'm itching like a man on a fuzzy tree. My friends say I'm acting wild as a bug. I'm in love. I'm all shook up. Yeah. Well, my hands are shaking and my knees are weak. I can't seem to stand on my own two feet. Who do you think of when you have such luck? I'm in love. I'm all shook up. Yeah. Well, please don't ask me what's on my mind. I'm a little mixed up, but I feel fine. When I'm near the girl that I love best, my heart beats so it scares me to death. When she touches my hand, oh, what a chill I got. Her lips are like a volcano that's hot. I'm proud to say that she's my buttercup. I'm in love. I'm all shook up. My tongue gets tied when I try to speak. My insides shake like a leaf on a tree. There's only one cure for this body of mine. That's to have that girl and her love so fine. She touched my head and what a chill I got. Her lips are like a volcano that's hot. I'm proud to say that she's my buttercup. I'm in love. I'm all shook up. Yeah, 여러분도 모두 한번 흔들어 보셨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All Shook Up, 영화 Red Hot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새 영화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프랑스판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불리우는 알랭 꼬르노 감독의 작품 사강의 요새예요. 이 영화는 1980년에 출간돼서 프랑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20세기 초 농부 출신의 중위 사강이 도전심 하나만으로 사하라 한복판으로 떠나가서 펼치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이 출연진들이 너무 화려해서 화제가 된 그런 작품입니다. 제라르 드파르디유, 필립 누아레, 또 까주니 드누브, 소피 마르소. 이렇게 내노라하는 프랑스 탑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천만 프랑, 약 7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완성했다는데요. 특히 영상미가 아주 뛰어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필립 사르드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자, 사강의 요새 중에서 들어봅니다. 사강의 요새. 웅장한 느낌보다는 섬세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곡이죠. 영화 4강의 요새 중에서 4강의 요새였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기다리는 프랑스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릴게요. 장 부아레 감독의 로맨틱 커플 르제브르입니다. 부부 사랑은 가끔씩 확인해봐야 한다고요. 이런 광고 카피가 있죠. 바로 그 카피를 생각해야 하는 영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괴짜 같은 행동 때문에 제브르, 얼룩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폴린과 그의 아내 까미유. 이 두 사람은 불같은 열애 끝에 결혼해서 이제는 적당히 삶에 안주하면서 15년간을 살아온 보통 부부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결혼 초기의 열정과 흥분은 사라졌고요. 서로에게 별 관심 없이 그저 무감동한 상태로 지내게 되죠. 그러던 중 이 두 사람은 어느 날 새로운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폴리니가 연애 초기의 흥분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내 까미유를 자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까미유에게 웬 남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유혹의 편지는 까미유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폴리니의 사랑 재충전 작전이 눈물겹게 펼쳐지죠.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마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자, 로맨틱 커플의 주제가 들어보죠. 제브르의 노래, 배우이자 가수인 알랭 슈송이 부릅니다. Ici, tout valdinguer, changer sa bobine pour retrouver l'aubépine. Les cœurs nous piquent en avantage. Changeons qui nous sommes, changeons d'âge. Car nos aurores ne sont que des aurores et nos baisers, des baisers. Les congèles de la vie provinciale prennent notre cœur et nous le rendent glacial. Car tout s'use si l'on se sert,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se déguise et il te ment, il met la main sous tes vêtements. C'est quelqu'un d'autre et cette nouveauté rend ta joue plus colorée. C'est quelqu'un d'autre et pourtant c'est nous. Où en sommes-nous, où en sommes-nous? La la la la. Car tout s'use si l'on se sert,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trouve pour ce souci le drôle de zèbre des facéties, des facéties. Un voilier qui s'en va d'ici et le zèbre s'efface ainsi. Quel drôle de face ici. 알랭 슈숑이 부른 로맨틱 커플의 주제가 제브르의 노래였습니다.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귀엽고 노래 잘 부르고 연기 잘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호프, 아시아의 귀공자. 자, 이렇게 경기도 하남시 덕풍일동의 유유나 씨가 운을 띄우셨는데요. 바로 장구경의 생일이 오늘이라고 하네요. 서울 구로구 고척2동의 박상은 씨, 또 대구에서 홍희 씨, 서울 성동구 행당1동의 간윤경 씨, 서울 인천 말수동의 김세희 씨, 서울 성동구 중곡1동의 전경열 씨, 이렇게 여러분이 장구경의 생일 축하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그의 노래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천녀유혼 중에서 들어봅니다. 직류유혼, 정녀유혼, 장구경의 노래입니다. 让那风霜风霜凝面上红尘里美梦有多少方向找痴痴梦幻的心爱。 人茫茫，人生是梦的延长，梦里依稀依稀有泪光，何从何去？迷我心中方向。 영화 천녀유혼 중에서 직류유혼, 장구경의 노래였습니다. 참 이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가지는 그 인기도 충분히 오늘로서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 하남의 유유나 씨는 이런 실화를 한 편 보내주셨어요. 4년 전 이 장구경과 이선희 씨와의 콘서트 때 반 아이들이 모두 거의 다 갔다고요. 두 명만 남겨놓은 채 전부 이 콘서트장에 갔었는데 조금 뒤에 조례를 하러 담임 선생님이 오셨대요. 선생님, 애들이 전부 어디 갔니? 남은 아이들 두 명. 장구경 보러 갔어요. 선생님은 바로 교실 밖으로 나가셨다. 다음 날, 선생님,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봤는데 니네 어제 야시장 갔었니? 수산시장 갔었니? 장구경. 선생님은요, 장구경, 그러니까 시장 구경 갔다고 그렇게 알아들으셨나 봐요. 아, 너무 재밌는 선생님이신데요. 자, 그리고 인천 말수동의 김세희 씨는 폐왕별이가 언제쯤 개봉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추석 프로그램으로 잡혀있죠. 아마 장구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의 연기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울 성동구 광장동의 김봉걸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서 영화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이 중에서 권진경의 노래입니다. 강변 연가. 가신다도 그대 못 잊어 가슴 속에 남아있는 미련 때문에 내가 우는데 사랑한다 말을 해야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말 못하는 내 마음은 이슬비처럼 눈물을 흘려요. 우리 영화 두 편의 음악 연달아 들으셨습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중에서 권진경의 강변연가, 그리고 겨울여자 중에서 김세화, 박민의 노래 겨울이야기였습니다. 자, 하이텔의 김준혁 씨, 오늘도 제가 신청곡을 못 들려드리네요. 벌써 몇 번째죠? 상희 누나가 아주 기다리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들려드리라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정윤지 학생, 그리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소연 씨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시스터 액트 중에서 I'll Follow Him입니다. 영화 시스트 액트 중에서 I'll Follow Him이었습니다. 하이텔로 박상순 씨가 자작시 귀로라는 시를 올려주셨는데요. 가슴에 너를 품은 채 돌아오는 길은 그림자 하나만이 나와 함께한다. 홀로 남는 아픔, 그 좋던 기억 속의 날들에는 크기가 다른 그림자 하나가 더 있어 좋았는데. 이 박상순 씨의 귀로라는 시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만의 그림자 외에도 다른 그림자 하나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억, 오늘 이 마지막 곡 끝으로 접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